Cambiamos de día y de horario, pero nuestra casa sigue siendo la misma. Tu corazón y Station K-Pop. Regresa el programa dedicado al amor, donde podrás encontrar las mejores frases de amor, desamor, emoción, felicidad, en fin. Frases que te llegarán al corazón y que están albergadas en tus canciones favoritas. No olvides sintonizarnos todos los viernes a las 10 de la mañana, hora del centro de México. Y hashtag, por si te lo perdiste, espera la romántica repetición los martes a las 9 de la mañana, hora del centro de México. Solo podrás encontrarnos exclusivamente por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Estás a 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El Tiempo del Corazón. Descubre las frases de amor que pueden albergar tus canciones favoritas. Lo escuch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Station K-Pop. Un viaje auditivo, por Asia. Tae Young, de Big Bang, ha demostrado ser el más grande de los románticos con su esposa, la actriz Min Hyorin. Su historia suena como algo salido de las películas. Se dice que los dos se enamoraron en 2014, después de que Min Hyorin protagonizó el video musical de la canción solista de Tae Young, 1AM. Hicieron pública su relación en 2015 y anunciaron su compromiso en diciembre del 2017. Con los años, la pareja ha atraído la admiración y la envidia infinita por su constante e inmutable compromiso mutuo. En particular, Tae Young nunca se ha negado a expresar abiertamente sus sentimientos por Min Hyorin, a menudo haciendo declaraciones públicas de su amor y devoción. Tae Young no ha ocultado el hecho de que Min Hyorin a menudo sirve de inspiración para su música. Refiriéndose abiertamente a ella como su musa, confirmó que la actriz había estado en su mente mientras trabajaba en su álbum en solitario, White Knight. En conferencia de prensa para el lanzamiento del álbum, Tae Young comentó: "Al igual que con mi canción anterior, Ain't No Sleeps, es imposible que mi música no sea influenciada por mi novia. A decir verdad, es porque ella es la persona que más amo. Pienso en ella como mi musa que me inspira". Tae Young impresionó a los fans de todo el mundo durante su aparición en Radio Star de NBC, cuando reveló que se toma el tiempo para expresar su amor de una manera dulce y pasada de moda. El miembro de Big Bang compartió: "A menudo escribo cartas manuscritas a Min Hyorin. Las escribo cada vez que pienso en ella. A veces se las entrego directamente y otras las envío junto con flores". Su compañero miembro de Big Bang y amigo cercano durante mucho tiempo, G-Dragon, reveló en 2016 que el estado de ánimo de Tae Young cambia visiblemente en función del estado de su relación con Min Hyorin. "Realmente se nota su expresión", comentó G-Dragon. "Es un tipo optimista, así que cuando pasa todo el día con un aspecto sombrío o sigue suspirando profundamente, no tiene que decir nada para que podamos adivinar que hubo una pelea". Seungri intervino también: "Es seguro decir que Min Hyorin está muy al mando de los estados de ánimo de Tae Young. Él siempre está ahí para apoyarla. Un ejemplo es cuando Min Hyorin logró su sueño de toda la vida de debutar en un grupo de chicas a través del programa de variedades de KBS, Sister Slam Dunk. Tae Young le envió un ramo de flores con una nota romántica que decía: mi flor, mi musa". "Cantaré esta canción y regresaré a ti. Solo quiero poder ver tu bello rostro otra vez. Escucharé esta canción contigo y bailaré por última vez. Debes de recordar este momento por siempre. Solo un último baile". Last Dance, Big Bang.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저물고 이젠 그난 친구마저 떠나가네요.

작은 불이 하나 켜진 작은 숨결에도 꺼질 불 점점 바람을 타고 burning 가슴 안에 가득 퍼진 하루마다 자꾸 커진 불 뜨거운 머리가 생각을 멈춘 밤에 비 I'm burning 억울함을 배짝 감출 수 없어 끊고 그 소리가 맘을 두드린 내 수박이 타는 너의 생각이 나 차고 넘친다 뿌리에 burning 잠시 밤에 어른거린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그 작은 불빛이 날개를 펼친 밤에 비스 flying 잡을래도 내가 끌려다녀 말 멀리 종소리가 맘을 두드린 밤에 비스 running 뭔가 대단한 게 시작됐다고 심각하긴 싫은데 나의 머리와 내 가슴이 요즘 아주 조금 안 통해 거울 속에 내 몸 남을 뿌리는 너보다 더 juntos, pero no caminamos juntos. Estoy tan solo. Me siento como si estuviera solo. Lonely. Jung-yoon. Effet. Tae-jung. Mianhae natashiya. Komawo dokbunia. 하면 내뱉던 네 그 말 버릇 너도 힘든 걸 난다는데 아마 넌 내가 바본 줄 아나 봐 우는 얼굴로 나 힘들다 하면 정말 나아질까 그럼 누가 힘들까 아프다 징징대면 모두 다 괜찮아지는데 아마 너와 난 착각 속에 서로를 가둬둔지 몰라 아니야 너는 날 이해 못해 걱정 어린 네 눈을 볼 때면 내가 너에게 혹시 짐이 될까 많이 버거울까 Baby I'm so lonely 우린 함께 있지만 같이 걷질 않잖아. 외로움과 괴로움 기억 하나 차인 건데 넌 왜 자꾸 다르게만 적으려 하는 건지.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티내기 싫어. 나는 혼자 찾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같아요.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도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숨기기 싫어. 나는 혼자 찾는 게 더 익숙해. 날 이해해줘. Fingí ser fuerte, pero no es así. No me abandones, no hay otra persona que me entienda como tú. Sabes que no tengo a nadie más. Vuelve a mí. Bad Boy, Big Bang. Baby, come back. Hey, yo, Charles, drop it on me. Yeah, yeah. 그날 밤은 내가 너무 심했어. 네가 진짜로 떠나갈 줄은 몰랐어. 내가 미안해 말 한마디 어려워서. 우리 끝까지 가네 성격이 더러워서. 말도 안 되는 일로 다투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 너는 몇서 뛰쳐나가 난 주위를 두리번. 다시 돌아온 게 지내 힘이면 먼저 연락이 오겠지 아침이면. Baby 난 못해 너무나 못돼서. 도착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 Every day and night I'm so mean. Cause I'm so real, I'm so real. But I can't change. 네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m a bad boy. 그래 차라리 떠나자가 you will get girl. 시간이 갈수록 날 알면은 할수록 실망만 남았겠지만. Baby don't leave me, I know you still love me. 왜 그래 솔직히 너 말이 네가 피. You ain't my lady, lady, lady, lady. My lady, lady, lady, lady. 보통 남자와 달라 너무 힘들다고. Yeah. 넌 아직도 소녀같이 너무 여려. 매일같이 웃어주는 네 곁에 내가 너무 어려.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뤄버려. 미안한 나 속상한 마음에 고개 돌려버려. 내 꿈속의 신부 이제 그냥 친구. 헤어지는 아쉬운 우리들의 침묵. 못해 너무 못해서 도착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 I'm so mean, yeah. I'm so real, I'm so real. I can't change. 네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m a bad boy. 그래 차라리 떠나 잘 가요. You a good girl. 시간이 갈수록 나 알면은 할수록 실망만 남았겠지만. Baby don't leave me, I know you still love me. 왜 그래 솔직히 너 말이 네가 피. You ain't my lady, lady, lady, lady. My lady. 했지만 속은 달라. 날 버리지 마. 내게는 너만큼 날 이해해줄 사람 없단 걸. Yeah. 알고 있잖아요, you know, baby. Yeah. Oh, 그대 big to me. Yeah, yeah, yeah. 네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m a bad boy. 그래, 차라리 떠나자, 가게 you will get girl. 시간이 갈수록, 날 알면은 할수록 실망만 남았겠지만. Baby, don't leave me. You still love me. 왜 그래 솔직히 너 말이 네가 피. You ain't my lady, lady, lady, lady, lady. My lady, lady, lady, lady, lady. 네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m a bad boy. Sorry I'm a bad boy. Sorry I'm a bad boy. 그래 차라리 떠나줘 가게 you won't get girl. 가게 you won't get girl. 네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m a bad boy. Yo creo en el amor a primera vista. El amor es un sentimiento que no puedo esconder y que revolotea siempre en mi corazón. Por favor, sigue mirándome con los mismos ojos por siempre. Mido yo. TVXQ. Give all my love to you. Please trust me. 사랑했는지. Siento demasiado patético sin ti, o tal vez también demasiado, pero desde que te fuiste el cielo dejó de verse azul, y ahora solo parece amarillo. Missing you, G-Dragon. Yeah. 싶은 수와 같이 보통 사람들과 만나 웃고 말았지. 밤이 되면 TV가 내 유일한 친구고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제서야 잠이 들죠. 너무 초라해 now, 널 많이 좋아해 now, but 네가 떠난 후 바라나는 내 눈엔 노랗게 now. 보여 그댄 어딨어, 아파해요 나 여기서. 아니 혹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 아니 보고 싶어 my baby. 가시룩 유리 깨지듯 손에 낀 반지가 빛바래지듯 날카로운가래 베이듯 속박이란 사슬에 목이 제이듯 나 좁을 줄만 알았던 너와의 기억도 풀리지 않다는 외면 상처만 남아 싫어도 헤어져라 말은 끝까지 참았어야만 했는데 싸우고 다투던 그때가 지금보다 낫을 텐데 내 맘에 미리 울적 Peticiones complacidas. Quiero saber cómo te sientes. Déjame abrazar fuertemente tu corazón. Todo lo que sueñas será el camino para que salgas adelante. Cuando no sepas si lo que haces es bueno o malo, solo sé honesto contigo mismo. Face to face, wavy. 大上下如佛好像应该是我看你若没事为何简讯那么短。 外伤再过几天就会好转，沉默更像是你寂寞在呐喊。 No oh oh no oh son las más hermosas. Disfruta la vida y muestra todas tus emociones. Joya. Yagua, Hambin, and Raesung. Yeah. 사고 뭉치 좀 나빠 빨라 빨라 skirt girl 우린 like this car 정신 충격 드라마가 한 줄에 말려 지옥 가기 직전 날 그냥 함께 놓아줘 Hello hello baby You're always Torcía una hermosa flor como tú. Estaba lleno de codicia y al final te marchitaste. Mis lágrimas cayeron cuando entendí que estabas herida. York, Icon. If you ever love somebody, put your hands in the air. If you ever miss somebody, put your hands in the air. Yeah. 많이 어렸어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 많이 어렸어 너 마음이 여렸어 철없었던 내가 너란 예쁜 꽃을 꺾었어 욕심이 많았거든 결국엔 시들어버렸어 넌 기다리고 기다렸지 나의 진심을 진심을 준다고 줬지만 진심이 뭔지를 모르던 그때가 후회가 됐지만 이거 하나 말할게 그마저 사랑이었음 눈물이 흘러 네 앞에 멜리할 때면 속에 작아질 때면 말 없이 곁에 함께 해줄 시간들 이제 와서야 가슴 한 켠에 사무쳐 hey! 내가 나쁜 놈 할게 넌 좋은 여자니까 yeah. 내가 나쁜 놈 할게 넌 착한 여자니까 쓰레기 같은 성격도 보잘것없는 모습도 네가 다 받아줬으니까 yeah yeah 내가 할 말이 없네 yeah 내가 없어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정신 차리고 보니 내 옆에 넌 없었어 네 버릇에 콧방귀 끼면 너 당연히 여겨 처음부터 우린 나 하나밖에는 몰랐어 설렘이 익숙해질 때 사랑을 정으로 알고 정보다 우정이 내게는 중요할 때쯤 헤어지기를 원했던 내가 이 노래조차 있었던 너에 관한 얘기를 너가 듣길 바랄뿐 Debí haber aguantado. Debí haberme aferrado a ti. Cuando paso por los lugares a los que solía ir contigo, solo me quedo ahí parado silenciosamente. Cuando los recuerdos pasan como una película, tristemente te extraño más. Again, Astro. 붙잡았어야 해. 붙잡았어야 해. 줄 수 없었던 나 You don't cry, cry, cry 돌아서는 내 맘 아파 yeah. 날 이해한다며 돌아섰네 눈물도 흘리지 않는 네가 난 너무 미워 그때만 생각하면 나도 네가 너무 싫어 자꾸만 네가 생각나 붙잡았어야 해 널 잡았어야 해 너의 그 욕심도 이해할게 돌아와 널 감당하기에 너무 모자랐기에 떠나야만 했던 이유 이제 날 것 같아 Alright girl 밤에 통화하면 너와 잠에 들고 너가 아파하면 내가 약사 들고 집 앞에서 보자 톡하면 미안하게 왜 이래 너가 안 아파야 맘이 놓여 baby 너와 같이 갔던 것들 지나면 난 거기서 가만히 멈춰 지금도 아픈 같이 너의 기억이 나면 널 더욱더 보고 싶어져 슬프게 우리 마지막에 봤던 영화 비 오는 장면과 같았었지 Oh no 얼굴로 했던 인사 Never say goodbye 이럴 수가 없어 아파 yeah. 집으로 돌아가는 거리에서 함께한 추억들이 영화처럼 떠오르네 그때만 생각하면 나도 내가 바보 같아 자꾸만 눈물이 나잖아 붙잡았어야 해 널 잡았어야 해 너의 그 욕심도 이해할게 돌아와 널 감당하기에 너무 모자랐기에 떠나야만 했던 이유 이제 날 것 같아 내게 남겨줬던 작은 선물 하나 모든 게 변해버린 나 마지막 인사도 난 하지도 못했잖아 어디서부터 문제인 걸까 너와 내 이별은 어디서부터 이별인 걸까 너와 내 사랑이 어디서부터 사랑인 걸까 너와 내 운명은 어디까지가 운명인 걸까 너와 내 사랑은 En este camino donde no puedo andar de nuevo borré todos los recuerdos que compartimos Ahora estoy caminando solo Incluso si es una coincidencia, quiero verte. Pensé que te había olvidado, pero como un tonto estoy frente a tu casa otra vez. Crossroad and Flying. 시간 많이 추워졌네 널 봤을 때 이름 보면 기도 무뎌졌네 버릇처럼 네 향기가 났던 이 거리도 겨울 냄새로 덮여 내 맘도 한층 가벼워졌네 툭하면 나오던 입버릇 죽고 못 살 것 같던 너가 없고 나서야 이 온도를 느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말투 내 손을 꼭 붙잡고 말했지 내게 가지 말라 던 내게 가지 말라고 yeah, 나를 미워해도 돼 바보같이 이제서야 난 그리워해 바뀐 것 없는 네 골목길에서 우욱 걸어가기 조금은 멀던 네 동네 오르막도 힘들지 않았는데 네 미칠까봐 이런 내 맘을 들킬까봐 다시 만나고 싶단 건 아니야 그냥 걷다가 보니까 여기야 추억 깃든 골목길에서 yeah. 혹시 혼자 울곤 했다며 어두워진 길을 외롭게 걷게 했어 내가 이래 바빠 뭐 그리 바빠 했을 때 내 핑계치곤 이제서야 너의 기억을 주웠다 뭐 이런 핑계 난 다시 찾은 골목길 뻔한 노래 가사처럼 바뀐 건 없는데 난 널 부르는 가수가 됐고 눈앞에 마주할 수 없어 이 노래를 듣고 있어 yeah. 우 아름다운 이별이 어디 있니 그냥 끝난 거지 더 물어보지 드라마를 봐도 똑같은 사랑 얘기 이별 얘기 I don't know 헤어지고 너 몰래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서성이다가 달빛처럼 바래진 나로 든 불빛 아래서 널 그리워해도 발걸음 떨어지는 소리 우연이라도 난 널 보면 돼 이 길을 don't forget it 여전히 난 잊었다 생각했는데 바보처럼 지워버려 보니까 여기야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이런 내 맘을 들킬까봐 다시 만나고 싶단 건 아니야 그냥 걷다가 보니까 여기야 추억 깃든 골목길에서 Me he estado aferrando a ti por tanto tiempo pero ahora debo dejarte ir no hay nada que pueda hacer por ti Es la única manera de hacerte feliz, así que te dejo ir. Solo así podrás sonreír algún día. El dolor es algo temporal. Algún día encontrarás a alguien que te haga muy feliz. Ese es el tipo de amor que mereces. Letting go, day six. Poza, 하고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지금 머릿속엔 이 말을 해야 하나 하나 원하지 않지만 한없이 끌어안고 있다 날 놔야 해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야만 행복할 너라서 너와 너와 너와 언젠가 웃을 수 있게 네가 웃을 수 있게 괜히 생각 웃으며 장난치던 날들 너무도 소중한 기억들이 가득 차올라 원하지 않지만 한없이 끌어안고 있다 널 놔야 해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없어

Cariño, mátame lentamente con tus manos. Haces que las flores crezcan. Por favor, llévame. Cariño, respira en mí lentamente. Profundo en tu corazón, me iré a dormir para siempre. Eres la única razón por la que mi vida late. Eres el amor para el resto de mi vida. Oh, mi amor, me convertí en la luz. Oh, cariño tuyo. Para el resto de mi vida. Oh, mi amor, me convertí en la luz. Oh, cariño tuyo, para el resto de mi vida. Leyendo cada una de tus cartas, mi corazón vuelve a acelerarse. Gracias por dejarme convertirme en la luz cuando por mucho tiempo pensé ser oscuridad. Killing me slowly. Eden. Darling, killing me slowly. 그대 손짓으로 꽃이 피고 있는 곳으로 날 데려가.